지적제품 졸라매가 20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 발명가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졸라매는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발명, 특허기술을 비롯한 지적제품의 개발과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추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람회 기간 강습 발표회, 방식 상학, 교류와 유통 사업이 있게 됩니다.